심해 살며시 찾아드는 외로움 조용한 섬 술집에서 생각하는 그대 모습 길가에 가득 내 몸을 비추며 살며시 찾아드는 외로움 조용한 그 카페에서 생각하는 그대 모습 그대가 내 곁에서 멀어져 바람 속에 묻힐 때 또다시 길을 나서며 만난 낯설은 비와 마음 쓰러져 길가에 쓸쓸함이 쌓이네 내 마음